제3차 전국보석생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기술 강습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0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진행됐습니다. 국가과학원 중앙보석연구소를 비롯한 20여 개 단위의 과학자, 기술자, 연구사, 현장 일꾼 및 보석재배공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